날씨가 어떻습니까? 1번. 맑지만 곧 흐려질 것 같아요. 2번. 흐려서 곧 비가 올 것 같아요. 3번.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. 4번. 비가 오지만 곧 그칠 것 같아요.